HUBS. "오늘의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학교에 예쁘게 핀 개나리와 벚꽃을 구경하고 계신 분들도, 봄바람 맞으며 노천극장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학교에 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오늘의 우리에게가 찾아왔답니다. 어느덧 벚꽃이 잔뜩 핀 4월이 찾아왔네요.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꽃말을 붙여줬죠. 바로 중간고사요. 개강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가 다가오다니 너무 슬프네요. 저는 이번 학기에 전공만 5개를 들어서 벌써 눈앞이 캄캄하답니다. 공부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요. 다들 시험 공부는 시작하셨나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3주 동안 휴방에 들어간답니다. 4월 10일에 선거, 그 뒤로 2주 동안 중간고사 휴방이에요. 긴 휴방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다.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칠까. 슬픔은 손 흔들며 보는 건지 가는 건지 저기쯤에 서 있을 텐데. 이번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좋아지고 자꾸만 아름다는 행복이란 단어들에 몸서리친 적도 있어요. 이번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여러분은 언제 열심히 노력해봤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우분들은 입시 때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입시에 큰 노력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언제 처음으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보셨나요? 저의 처음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동아리 한 개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동아리를 들어갈까 고민하던 중 연극 동아리 포스터를 보게 됐죠. 옆에 있던 친구와 장난식으로 연극 동아리 들어가서 배우 한번 해볼까? 하고 장난치다가 진짜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면접도 보고 선배들 앞에서 연기도 해서 정말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연극이 좋아졌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남아서 연습을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들을 모두 쏟아내고 박수 받을 때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보고 그 결실을 직접 눈앞에 마주하니까 처음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성취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시키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노력이라는 거 꽤나 짜릿하더라고요. 원 리퍼블릭의 I Live. You don't feel the fall. Hope when the water rises, you built a wall. Hope when the crowd screams out, you're screaming your name. Hope if everybody runs, you choose to stay. Hope that you fall in love and it hurts so bad. The only way you can know, you give it all you had. And I hope that you don't suffer, but take the pain. Hope when the moment comes, you'll say, I swear I lived. Hope that you spend your days, but they all add up. And when that sun goes down, hope you raise your cup. Oh, I wish that I could witness all your joy and all your pain. But until my moment comes, I'll say, I lived.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연극 동아리 말고는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같이 연극을 하던 친구들과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죠. 함께 고생하고 웃고 울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본 경험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을 꾸게 해주었죠. 고등학교에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연극 무대가 끝났을 때 결심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계속해야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을 평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을 하는 것이 분명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극영화과 입시에 도전했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나중에 연기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무식하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딱히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점이 무기가 돼서 연극영화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하지만 모든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노력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세상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세상은 노력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때로는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세상이 결과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노력했던 경험은 결과와 상관없이 나에게 남아있으니까요. 그 경험은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노력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줄 거고 나를 한층 더 성장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본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느껴요. 삶의 풍파를 맞아본 사람은 더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희망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나를 더 어른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미성숙하고 철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와 좌절에서도 분명 얻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실패와 좌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당연히 더 좋죠. 이예린의 싸구려 위로. 싸구려 위로가 될까봐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널 달래다가 상처 줄까 가만히 있었네. 용기 내요 널 안으면 바스라질까 봐서 눈을 맞추는 일밖에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개그맨 김병만님의 자서전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예요. 제가 중학생 때 읽은 책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책을 안 읽는 아이였어요. 만화책만 읽고 책을 안 읽었죠. 중학교 국어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읽을까 하다가 당시에 개그 콘서트에서 하는 달인이 유행이었어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빌려서 집에서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김병만은 원래 희극 배우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극단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극장에서 몰래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그맨 공채 시험에 수십 번을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죠. 결국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고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두 번이나 받은 멋진 개그맨이 됐어요. 본인의 환경, 단점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속되는 도전을 하는 모습이 당시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충격을 먹었었죠. 물론 그때는 중학생 때라 충격까지만 받고 더 열심히 살지는 않았답니다. 캐리아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t Take Back.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the line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upon the track, and there goes the pain, it cuts to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You can't take back. Taking all the punches you could take, took them all right on the chin. Now the camel's back is breaking again, again, for what it's worth.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You can't take back. Did she love you? Was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우리의 이야기는 최선을 다한 노력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은 어떠셨나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만큼 못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으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후회가 남았나요? 무엇이 됐든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한층 더 성장했을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직 최선을 다한 노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너무나 어린걸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최선을 다한 노력을 강요하는 건 너무한 일이니까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이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3주가 지난 뒤 중간고사가 끝나고 돌아올게요. 그때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꼭 다시 들으러 와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